I miss you girl.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픔의 새를 품고 나죠. 그러겠죠. 난 아직도 눈물에 그대를 묻고 나죠. I miss you girl. 그댄 잊고 살겠지만, 그댄 잊고 있겠지만, 내겐 사랑이었죠. I need you girl. 그댄 날 지웠겠지만, 그댄 행복하겠지만, I need you back in my life, girl. Take it to the bridge. Loving you, it's crazy, girl. 지워도, yeah. 지울 수가 없는 걸. You're still the only one. Oh, I miss you girl. 그대는 꼭 살겠지만, 그대는 꼭 살겠지만.